HUBS. 오늘 뭐 볼까? 네플 연구소. 안녕하세요. 11월 8일 오늘 뭐 볼까? 네플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시험 끝난 일주일을 마음껏 맞이하며 집에서 뒹굴뒹굴하기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기도 했답니다. 이번 주부터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몇 주간 잠잠했던 비 소식도 들려오니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요. 따라서 저는 다시 집콕을 하며 추워진 날씨에 이불 속으로 대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따뜻한 전기장판과 넷플릭스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특별하게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으신가요?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특히 액션, 범죄 장르를 모두 챙겨보는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는 점이 영화를 감상할 때 몰입도도 더욱 높여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네플 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괴물 형사 마동석과 사이코패스 윤계상을 두목으로 한 범죄 조직의 팽팽한 신경전, 바로 범죄도시입니다.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스텔라의 애쉬스. 오늘은 복잡한 범죄 조직들이 대거 나오는 영화인 만큼 등장인물 연구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인물은 바로 범죄도시의 주인공인 괴물 형사 마석도인데요. 금천경찰서 강력일반 부반장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급은 안 나온 탓에 영화로 짐작해보았을 때 초반에 칼든 조선족들을 제압 못한 지구대 순경과 경장을 다그치는 것으로 보아 경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천구 일대에선 정말 어마무시한 존재로 군림하고 있으며 칼 휘두르는 양아치 정도는 통화하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제압 가능한 말 그대로 괴물 형사이죠. 다만 그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종종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폴라로이드를 프로보이드라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허당적인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또한 조사를 하기 위해 동석한 룸살롱 아가씨들 앞에선 어울리지 않게 얌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단골 가게에서 서빙하는 조선족 소년과의 둘만의 친밀한 유대를 나누고 부하 형사들을 잘 챙겨주는 등 캐릭터의 외적인 모습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 냄새 나는 인간미도 함께 가진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여담으로는 배영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석도라는 이름은 배우 마동석의 이름인 동석을 거꾸로 뒤집은 후에 이응을 뗀 것이라고 해요. 이메이진 드래곤의 빌리버.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You made me a believer. A dove, oh, ooh, your spirit up above, oh, ooh. I was choking in the crowd, building my rain up in the cloud, falling like ashes to the ground, hoping my feelings, they would drown,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open and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 영화에서는 서울 구로부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 군림하는 폭력 조직 중 가장 세력이 강한 3대 파벌과 신흥 조직 흑룡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리봉동을 관리하는 3대 조직 파벌 중 하나인 춘식이파. 중국인과 조선족이 대부분인 조직 폭력배 중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 집단으로 가리봉 내 최대 세력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연변 조선족 조직 폭력배 집단으로 최대 조직인 춘식이파 이후에 가장 큰 세력 집단인 이수파,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원들 전부가 독사처럼 악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사파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중 장첸이 합류된 신흥조직 흑룡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래는 중국 하얼빈에 군림하던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로 장첸은 이 조직 내 행동대장 출신인데요. 공안에게 체포되어 조직은 괴멸하고 보스를 필두로 조직원 대부분이 사형에 처한 상황에서 장첸과 2인방만 살아남아 차이나타운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진성균님이 맡으신 위성랑 역은 장첸의 오른팔이자 함께 서울로 입성한 흑룡파 조직원 중 하나로 사업장을 뺏겨 제대로 안 한 이수파의 습격으로 인하여 싸우던 도중 마석도의 엄청난 목조르기에 당해 기절한 상태로 체포되게 됩니다. 마석도가 장첸을 낫기 위해 준비한 가짜 공안을 시작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흑룡파를 일망타진하는 미끼가 되어버리죠. 위성락은 장첸 못지않은 잔혹함과 폭력성을 지닌 인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균님이 맡으신 양태 역인데요. 장첸의 3인조 중 서열 막내를 맡고 있죠. 3인방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를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시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윤계상님이 연기하신 장첸 역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인물로 잔인한 행동만을 골라서 하는 인물인데요. 장첸의 지나칠 정도의 막 나가는 행태는 영화를 위한 의도적 연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흑룡파의 악행은 오히려 엄청나게 순화된 묘사였다고 해요. 실제로는 영화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을지 상상도 안 갈 정도입니다. 네, 그럼 등장인물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재미있는 오게티 연구소로 함께 이동해보아요. 애쉬 아일랜드에 잡아줄게. 낯선 걸 대하는 것조차도 너무 닮았네. 그만할래. 다시 워치우고로 싶어했지 뭐. 여기 너무 높아 우린 버티고 있고. 너도 알고 있잖아 가야지 위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게 널 믿어. Yeah. Yeah. 안 떨어지게 할게 날 믿어. Yeah.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게 널 믿어. 여기 나 여기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할게. Yeah. 많이 돌았었지 홀로 벽만을 맞춰. 마주한 채 yeah. 너로 같이 다 겪고 나의 아픔을 알고 봤네 yeah. 내가 그 기분 잘 알아 너는 아프지 않게 할게 계속하던 난 날이었지 하루 종일 버티길 매일에 저 끝에 매달린 채로 외치길 반복해 매일에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 위로가 될 거야 매일에 너만은 웃게 하겠다는 말이 말이 현실이 되길 알고 보면 영화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오게티와 여담연구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배경을 2004년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생긴 시간적 오게티인데요. 정말 사소한 장면이라 이를 발견해낸 것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실 때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찾아보아요. 영화 초반 조서 작성 부분에서 사용된 한컴 오피스는 한글과 컴퓨터 2010년도 버전입니다. 장치 최신 버전은 2004년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더딘 관공서 특성상 97년이나 2002년 버전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사소한 설정 실수도 몰입에 굉장한 오류를 범하니 디테일에 더욱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 중후반부에 위성락이 공항가에 대하 후 김포공항에서 내릴 때 경찰차 뒤편으로 롯데몰이 보이는데요. 해당 롯데몰은 2011년도 12월에 오픈된 것으로 이 영화의 배경인 2004년도엔 해당 건물터가 김포공항의 주차장 부지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 건물이 없었다는 뜻인데 충분히 CG 처리를 통해 지을 수 있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적 배경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영화 후반부, 장첸이 위조 여권을 꺼내는 장면에서 이를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발급일이 2006년 4월 10일이라는 점입니다. 장첸은 사실 시간 여행자가 아니었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 2007년도가 배경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고증들인데 개봉 막바지에 극중 배경을 2004년으로 바꾸는 바람에 고증 오류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마동석은 애드리브에서 큰 활약을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범죄도시에서는 액션 연출, 대사 등에서 마동석만이 가능한 것들과 그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손꼽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동석이 맡은 마석도의 대사는 재미있는 유행어로 지정된 명대사가 많은데 영화 속에서 장첸이 혼자야? 즉, 혼자 싸우러 왔냐는 대사에 마석도가 아직 싱글이야? 이라고 답하는 장면 또한 마동석 본인의 애드리브였다고 해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즉석에서 이러한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지 감탄하면서 영화를 시청하였는데요. 이제는 마동석 자체만으로 하나의 장르가 된다는 말을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고 마동석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형사들의 조언을 받아 생생한 현장을 최대한 재현하여 만든 만큼 범죄도시의 성공에는 그의 공로가 누구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ah. 콜드플레이 앤 BTS의 마이 유니버스. the morning comes, I watch you rise. There's a paradise they couldn't capture, that bright infinity inside your eyes.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믿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 When I'm without you, I'm crazy.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 "범죄 액션 영화란 장르 특성상 각본 부분에서 저평가받는 감이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각본 역시 액션 영화치고 준수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사들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며 무엇보다 영화에 낭비되는 캐릭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캐릭터의 비중 배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청년경찰과 비교했을 때 이 점이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그저 조선족 내의 극사실적인 범죄 묘사와 사건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한국인 경찰 주인공들, 또한 악랄한 조선족 범죄자라는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플롯으로 흘러간 청년경찰과 달리 범죄도시는 그 역할 배분을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볼 때 이 점을 생각하며 서로 비교하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미의 XOXO. 끝났잖니 친구치곤 예쁜 여사치는 개뿔 걔한테 지금 너를 뺏긴 거니 눈을 뚝 던져 I'm falling MIG65 I'm rolling 이 두 글자를 지워야겠지 우리 너무 미워 네, 이렇게 오늘의 네플 연구소 방문이 끝났는데요. 범죄도시에선 경찰인 마석도의 강력함을 위계 연출로 잘 보여주고 악당들이 참교육 당할 때의 카타르시스 또한 극대화하여 잔혹한 범죄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별 거부감이나 불안감 없이 관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흥행으로 2022년 범죄도시 2가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도 범죄도시 1 꼭 챙겨보시고 내년에 다음 편이 개봉했을 때도 꼭 영화관 가서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PD 안혜지, 기술의 김혜인, 저는 연구소장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